말라는 믿을 수 없어. 사랑한다면 왜 헤어지게 그 말은 믿을 수 없어. 하얀 찻잔을 사이에 두고 그대에게 하고 싶어. 그만했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나 사랑한다면 왜 떠나가야 해 나에겐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정녕 내 곁을 떠나가야 한다면 말없이 홀로에 태웠던 나의 노래가 오늘 이 밤 다시 들릴 듯한데 그만했던 순간 우리의 얘기 저 하늘에 그대 가슴에 들릴 듯한데 나 사랑하는